여러분, 저희가 사무엘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2주 동안은 우리가 한나의 그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전체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렇게 멸시를 받고 막 질투함이 막 일어났던 그런 굉장히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태어나는 귀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기도 응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한나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리게 되는 그 헌신의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사소한 문제가 기도가 되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길 원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축복인 것이고요. 이 사소한 문제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기도 열심히 하자고 10시에 특히 기도하자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도를 신실하게 매일 하는 것이 사실 쉽진 않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이 어떻게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받고 세워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문을 여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정말 시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새로운 시대의 문은 열려졌지만 아직 그 시대가 오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자,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지금 어디서 자라나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 사무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사실 보통 이 청소년 정도의 나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청소년 정도의 나이로 자라나 있고요. 중고등부 정도의 아이들 나이죠. 사리 분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제사장의 일들을 충분히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존재했고요. 법궤도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미미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로 표현했죠.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은 듣는 것이고 이상은 보는 것인데 잘 들려지지 않았고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그 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인 눈도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눈도 멀고 귀도 멀었다라는 것이죠. 성막도 있었고 법궤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있을 것이 다 있었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영적으로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한 역할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의존적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근데 이 계시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방황하면서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영적으로 과연 밝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소위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설교가 너무 많고 신앙 서적도 너무 많고 이 인터넷만 열어도요 여러분 수많은 강의들 수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하듯이 정말 말씀다운 말씀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정말 올바른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런 설교들이 참 희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꼭 말씀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올바로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도 희귀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합니다. 바른 교훈을 진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대신 내 욕심, 내 사욕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짓 선생을 많이 이렇게 끌어모으고 그런 선생들을 두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박수도 이렇게 짝이 맞아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도 그만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굽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성화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정말 그 정도로 성화되었다면 진리가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공감할 것 같아서 예. 이 체중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서 때로는 이 체중계를 부숴버리고 싶죠. 예. 그러나 체중계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되냐?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살을 빼야 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지십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굽어진, 어그러진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고침을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 어떤 불편함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 영적 어두움을 어떻게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3장 전체를 좀 다뤄야겠는데요. 자, 먼저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사무엘상 3장을 여러분 펴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하고요. 사무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성전 안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뭐하고 있느냐? 성막 안에 이 7개의 촛대가 있는 등잔이 있는데요. 레위기 24장에 의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잔불을 켜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머물면서 심지도 이렇게 관리하고 또 기름도 보충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자면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불침번이라고 하죠. 이렇게 불침번을 서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주 기초적인 이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이 맡겨진 일들, 이 영적인 일들,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굉장히 충실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2장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 이 엘리 아들들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행실도 나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재물을 가져오겠죠. 그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에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몫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것까지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면서 협박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갈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통해서 자기 사욕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느냐? 왜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 함께 거하시기 위해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도 주신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죄 있는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없는데 함께 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막이고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룩한 제사를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데요. 이들이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가볍게 여길 때 영적으로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영적인 침체와 어두움은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 당연히 영적으로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영적인 일들에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에 충실할 때 그때 영적으로 밝아지게 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영적인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가볍게 여겼고 죄를 가볍게 여겼고 자신들의 이 직무, 제사장 직무를 가볍게 여겼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진 않으시는지 기도를 가볍게 여기진 않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무들과 섬기는 그런 일들 혹시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그냥 늘 드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이고 그 매주 드리는 예배 중에 한 예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예배는 단 한 번뿐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한 영혼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일들이 다 모아져서요.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들이 사실 우리 교회를 지탱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섬기는 거 없고 그냥 참석만 해요. 예, 여러분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요. 이 모임을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때문에 모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어두움을 벗어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우리가 충실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것들 예배 귀중히 여기시고 기도 귀중히 여기시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충실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4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엘리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마 엘리에게 이렇게 종처럼 수발을 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엘리가 수시로 사무엘을 불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밤중이지만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눈이 어두워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가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몇 번 반복되냐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르는 거죠. 사무엘도 참 대단한 것이 부를 때마다 순종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밤에 자다가 깨는 게 보통 이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죠? 예. 불평 없이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데요. 어쨌든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전혀 모르고 자꾸 엘리에게 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이 두 번 나오죠. 아직 사무엘도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에게도 말씀이 한 번도 임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제사장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영적 어둠에 있는 사무엘을 변화시켜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되자 엘리가 뭘 깨닫냐?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 또 누군가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너를 부르거든 꼭 이 말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자기 처소에 가서 눕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고요. 사무엘은 엘리가 알려준 대로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사무엘아 하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꼭 왜 이거를 들으셔야 됐을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대답을 왜 듣고 난 후에야 말씀하실까요? 이게 무슨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처럼 무슨 열려라 참깨도 아니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청종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들을 마음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큰 오해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내가 어느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지 마치 점괘를 보듯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그때 빼고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좋은 길을 어떤 점괘를 보듯이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가 듣겠다라는 그 의지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든 아니면 나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든 나를 찌르는 말씀이든 무거운 말씀이든 상관없이 주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듣고자 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존재하죠,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 앞에 내 뜻을 바꾸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스크린 참조하시고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그냥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은 감추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유된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고요.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지만 어떤 자에게는 말씀이 숨겨지고 말씀이 희게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열려져서 영적으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 그것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을 그냥 주문처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무엘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할까요? 놀랍게도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2장 후반부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것에 대해 경고하시고 심판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다 이룰 것이고 영원토록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다 보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듣지도 않았죠. 말씀을 굉장히 가벼이 여겼습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물론 엘리의 아들들이 더 나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방관했던 엘리 제사장의 책임도 컸던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든 예물로든 속죄함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이게 사무엘이 처음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들은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섬겨왔던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이 심판받을 거라는 정말 무섭고 무거운 말씀이 임해버린 것이죠. 주여 어찌 이런 말씀을, 예, 사무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가장 어려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사무엘도 이것을 알리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두려운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섬겨오던 대제사장입니다. 안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엘리가 이것을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하라고 했고요. 18절을 보시면 정말 사무엘이 이것을 그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조금도. 약간은 숨길 만도 한데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엘리도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면서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요,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왜곡함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가 맨 처음 듣고 전한 이 말씀에 대한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 앞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다면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대가가 지불되는 일입니다. 사무엘도 여러분 어려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복음과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멈춰서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져야 합니다. 말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과 말씀이 들려진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들려지기만 하고 끝난다면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고여만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죠. 흘러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흘러가고 순환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순환됩니다. 오죽하면 돈도 돌고 돕니다. 돈이 안 돌면, 그래서 돈이라고 하죠. 돈이 안 돌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죠. 예, 돈이 안 돌면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고 에너지와 배설물로 이렇게 나갑니다. 신진대사라고 하죠. 메타볼리즘. 메타볼리즘 우리 중고등부 알죠? 예. 피가 우리 몸을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뭔가 흐르고 순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왔다면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진대사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성도들끼리라도 말씀이 나눠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서로 이 말씀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신진대사가 안 되면 병이 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제자도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다 목회자의 일로만 만든 거예요. 그저 말씀만 듣고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을 할 수 없진 않느냐. 그건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연 그런 핑계를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 불편한 게 낫습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이요. 일반 신도들이 다 제자 삼아요. 제자를 너무 잘 삼잖아요. 그 악한 교리를 가지고도 영적인 신진대사가 너무 잘 일어나서 제자를 너무 잘 삼습니다. 저에게는 이 문제가 평생의 숙제이고요. 평생의 소원입니다. 제자도가 실현되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들으면 보통은 비웃습니다. 현실을 모른다.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좀 많지 않고 경험도 별로 없고요. 실제 저에게도 이 문제를 마주할 때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이 제자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문도 쓰고 있습니다. 너무 더디게 진행되어서 차마 목사님의 얼굴을 제가 볼 수 없지만 저에게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한 시대를 살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지만 이 뉴질랜드의 다음 세대들과 또 제자도의 회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쓰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들려진 말씀에 책임지고자 할 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 앞에 우리가 책임지고자 할 때,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말씀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정말 이 사람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다 인정받게 됩니다.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죠. 여러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이 했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8장 보시면 진짜 선지자는 이렇게 증명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야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공적으로 인증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주어진 영적인 일에 신실하게 섬겼고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에 책임을 졌더니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졌고요. 말씀을 그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겼더니 말씀의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세워지자 영적인 어두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1절의 상황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희귀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고 계시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는요 지속적으로라는 단어도 이 뜻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은 continue라는 말 그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실로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로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만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이 어두움을 밝히고 공동체의 흐름을 뒤바꾸고 말씀이 희귀했던 이 시대를 말씀의 시대로 바꾼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청종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들은 말씀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는 순종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거창한 싸움 아닙니다. 큰일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작아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예배와 기도와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었다면 들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 것에 대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나와 같이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열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과 같이 이 새로운 시대를 정말 말씀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지시는 그런 여러분 또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